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은 영원한 태양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의 저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과 우리 인민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